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공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로스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11월 28일 우리나라 주재 고바 대사관을 방문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동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보내신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과 함께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의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생할 것이다.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정은.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주재의 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헤수스 델 로스 앙엘레스 아이세 쇼톨롱고 동지를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뜻밖의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시면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는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진보적 인류의 마음 속에 고이 간직되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 고바 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존의 뜻을 받들어 부강 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를 잃은 슬픔을 자기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 대사관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헤수스 델 로스 앙엘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특명전권 대사는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